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 그의 자서전 제목은 Still Me 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 사고를 당한 지 8년째 되던 어느 날, 조금씩 지쳐가는 남편에게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당신이에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 슈퍼맨 부부는 이제 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스크린에서 빨간 망토를 두르고 날아다닐 때보다 지금의 크리스토퍼 리브가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쉽게 말하는 사랑, 행복 이런 것들은 결심이고 실천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드네요. 뭐 공부나 금연, 금주, 운동처럼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고난과 세월 속에서도 처음에 그 사랑을 키우고 지켜내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슈퍼맨이라는 생각이요. 모리 맥가번이 부른 Can You Read My Mind? 영화 슈퍼맨의 그 주제 곡을 거기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FM 영화 음악의 첫 곡이었어요.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가셨죠. 유진호 씨. 지금처럼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하면서 글을 올려주셨었는데요. 물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정말 사는 것이 뭔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아픈 분이 많으시니까 유진호 씨가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주변에 그 환자들에게도 이렇게 빛을 뿌리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악 많이 들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그래요. 이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는 주변에 바로 옆에 그런 정말 변함없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Still Me, 나는 여전히 나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저에게도 정말 그런 많은 청취자분들이 계시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탈콥스키 김명희 씨, 오진경 씨, 나성필 씨, 류성훈 씨, 김경희 씨, 뭐 강형석 씨, 임미경 씨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 많은 청취자분들의 이름을 그래요. 오늘 내일까지 한번 주면 이렇게 다 불러야 될 텐데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다 들려드리고요. 경기 성남 분당구의 안인경 씨 신청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영화 플레전트빌 중에 그 이 영화에서 안인경 씨는 흑백에서 칼라로 변해가는 이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청룡기를 영화와 음악으로 고유색이 나오도록 차츰 이끌어주었던 저에게 감사드린다고 하셨는데 에고 이 FM 영화음악에 그 감사를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은경 씨는 지금 하고 싶었던 거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실제 생계와 연결된 직업이 되는 것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상상했던 것만큼 멋지지는 않은 것 같다고요. 모든 것이 있잖아요. 일상이 되면 그다지 멋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내 바로 옆에 있었던 그것이 떠나가면 그때는 굉장히 아쉽거든요. 안인경 씨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자, 그 플레전트빌 중에서 신청하신 그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Across the Universe, Fiona Apple입니다. 자꾸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틈이 없어야 합니다. 유지비, 엔진의 수명까지 생각한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쉘로 관리하십시오. 셀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쉘.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네, FM 영화 음악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 바로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그런데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쭉 받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온전히 한 분의 이야기로 다섯 편의 영화를 이렇게 쫙 채워드리는 날인데. 어떤 분들은 그 다섯 편을 다 들려드리기는 아쉽고, 그렇다고 그 사연을 그냥 내버려두기는 아쉽고, 그래서 고육지책 끝에 우리 같이 FM 영화음악을 만드는 사람끼리 우리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를테면 이런 말 하면 웃기지만 패자 부활전 이런 식으로 뭐 한두 편의 영화라도 이 일기장 속에 담아놓은 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들려드리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보지요.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들이 일기장 갈피갈피에 묻어납니다. 김규동 씨, 김민우 씨, 박은식 씨, 최연욱 씨, 이경아 씨,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배우는 당시 액션 배우의 대명사였죠.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집에서 비디오로 처음 보고 나서, 그래, 이 사람 영화는 개봉하면 무조건 극장에서 보자,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아놀드의 새로운 영화 개봉 소식을 듣고는 기다리고 기다려서 학교를 마치고는 달려갔지요. 그런데 웬걸, 너무나도 재미없고 지루하고 액션 역시 형편없었습니다. 없는 용돈 쪼개서 보았으니 돈도 아깝고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학교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오고 사회에 나와 사람들 속에 살아가며 조금씩 지쳐가던 날들이었습니다. TV에서 라스트 액션 히어로가 방송되더군요. 극장에서 보고서 실망하고 후회했던 그 영화. 하지만 딱히 달리 볼 것도 없고 해서 그 시절을 회상하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전 그날이 너무 그리워지더군요. 왠지 모를 눈물도 났습니다. 어릴 적 극장에서는 화려한 액션만을 기대하느라 놓치고 말았던 새로운 영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광 대인이라는 꼬마아이는 극장의 영상 기사로부터 받은 마법 카드의 힘으로 영화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인이는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액션 영웅, 우리의 주인공 아놀드의 파트너가 되어서 사건을 해결하러 다닙니다. 그는 범인과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놀드가 맡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막대한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데니의 극장표가 악당들의 손에 넘어가면서 악당들은 현실 세계로 넘어오게 되고, 댕이는 악당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데 뭐 그런 내용이죠. 유치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보게 되니까 어떤 영화보다 더 영화답고 편안하게만 느껴집니다. 댄이라는 꼬마 아이가 극장 주인 아저씨와 친구라는 설정도 좋았고, 그래서 영화를 상영하기 전날 밤 혼자서 영화관을 찾아 먼저 영화를 보는 장면도 참 좋았고요. 또 자신만의 영웅을 실제로 만나서 영화 속에서 그리 심각하지 않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장면,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영화를 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틀어놓고 보면서 잠이 들어요. 이제는 물론 아놀드가 제 영웅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꿈처럼 이루어지는 이 영화가 참 좋았습니다. 심각하거나 너무 잔인하거나 시끄럽지 않고 너무 슬프거나 너무 행복한 그런 장면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사건을 모두 해결하고 데니와 아놀드가 헤어질 때 아놀드가 데니에게 눈짓을 해주죠. 그 눈짓이 단 한 사람, 당신에게 한 거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꽤 행복해질 겁니다. 네, 영화 라스트 액션 히어로 중에서 에어로스미스가 부르는 드림온입니다. 경남 진해 풍호동 샛별아파트의 김규동씨, 바로 꿈과 가장 닮은 영화로 라스트 액션 히어로를 꼽아주셨는데요. 아마 김기동씨가 라스트 액션 히어로를 다시 봤을 때 김기동씨는 데니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틀어보고 보면서 잠이 든다는 것. 참 그 영화가 그야말로 김기동씨에게는 인생의 영화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감기가 들어서 김기동씨의 이 멋진 영화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네요. 자, 목소리를 가다듬고 우리 다음 일기장 속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요, 서울 관악구 신림일동 김민우씨입니다. 막 입학해서 한참 들떠있던 때 같은 과 여학생이 눈에 띄었고 이내 마음에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짝사랑을 하게 되었고, 어느 날 여러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평소 친했던 누나와 둘이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아주 신선했죠. 벤치에 앉아 누나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짝사랑하는 그 여학생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그 누나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한 방울 눈물은 이제껏 내가 보아온 어떤 눈물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여름방학이 시작됐고 문예창작학과 학생으로서 꼭 읽어야 할 책들을 읽지 못했던 나는 가방 가득 20권이 넘는 책을 짊어지고 외가가 있는 작은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낚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꾸만 누나가 흘렸던 눈물이 생각이 났고, 어느새 내 마음속의 여자는 바뀌고 말았습니다. 두어 통의 편지가 오가는 사이 3주가량의 시간이 흘렀고, 방학 내내 시골에서 보내겠다는 의지는 결국 꺾이고 말아서 서울로 다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와 함께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는데, 당시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배우였던 맥라이언이 나오는 영화 프렌치 키스가 상영 중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간단한 도시락과 초록색 풋사과를 준비해서 영화관에 갔습니다. 마침 맥라이언이 초록색 풋사과를 먹는 장면이 나왔고,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운명인 것처럼 느껴졌죠. 그것이 내 생에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봤던 영화의 추억입니다. 이후 4년가량 사귀다가 우리는 결국 헤어지고 말았지만, 뺑소니 사고를 당한 개를 애견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주던 마음씨 고운 첫사랑 그녀, 프렌치키스를 본 후 먹었던 그 사과처럼 영원히 풋풋한 기억으로 내 마음에 남아있을 겁니다. 작년에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언젠가 그녀의 출산 소식이 들린다면 예쁜 아기옷 한 벌 선물해도 괜찮을까요? Stars fading, but I linger on, dear. Still craving sunbeams find you. Sweet dreams that leave all worries behind you. But in your dreams, whatever they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Ba ba ba. Sunbeams find you, sweet dreams that leave all worries far behind you. But in your dreams, whatever they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Ba-da-da-da, da-da.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헐리우드 영화만이 진짜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 영화 일 포스틴으로 보기 전까지는 애초에 자발적으로 보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 시를 가르치시던 황지우 선생님이 학과의 모든 학생에게 이 영화를 꼭 보도록 권하셨거든요. 선생님께서 강의 시간에 텍스트로 삼았던 탈콥스키 감독의 안드레이 루블로프처럼 머리에서 쥐나는 영화는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화가 끝났을 때의 감동은 그 전에 내가 보아왔던 모든 영화들보다 더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특히 그 감동은 극장을 나선 후 팜플렛을 읽으면서 크게 달했는데 주인공 마리오의 이마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맺혀있던 식은땀의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오 역의 마시모 트로이시. 그는 영화를 찍는 동안 병을 앓고 있었으며 결국 죽음을 예견하고 자신의 장면을 먼저 찍은 후 얼마 후에 운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비록 완성된 작품을 볼 수는 없었겠지만 눈앞에 닥친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몫을 다해낸 마시모 트로이시. 어쩌면 그는 배우로서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연기했던 마리오처럼. 그리고 그 덕분에 영화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나 역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서울 관악구 신림일동의 김민우 씨의 눈을 뜨게 해준 영화 두 편을 만나봤습니다. 사랑의 눈을 뜨게 해준 프렌치 키스 중에서는 The Beautiful South의 Dream a Little Dream 들어봤는데 예전에 김채연 씨도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영화에 눈을 뜨게 된 일포스티노 중에서는 루이스 바칼로프의 바이스클 들어봤습니다. 김민우 씨, 첫사랑 그분이 결혼을 했다고요? 출산 소식이 들리면 예쁜 아기 옷 한 벌 선물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선물하지 마세요. 그냥 김민우 씨의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엘포스티노를 만나게 된 계기가 황지윤 선생님 덕이었다고요? 너무 행운하시네요. 직접 배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저는 이분의 모든 시집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부럽네요. 여하튼 엘포스티노도 저도 제 마음속의 영화로 간직하고 있는 정말 좋은 영화인데 반갑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기장으로 넘어갈까요? 경북 영양의 박은식 씨 일기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때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가 가산을 탕진하고는 낙향하시는 바람에 저도 시골로 오게 되었습니다. 워낙 시골이라 놀아줄 또래 아이들도 없었죠. 부모님은 두 분 다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하셔야 했고 전 늘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외로운 소년의 호기심을 잡아끄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동네 한길퉁이에 있던 석탑과 고려장이었습니다. 처음 본 석탑에 새겨진 사천왕상은 어린 제 넋을 온통 빼앗을 만큼 멋졌고 칙칙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석실의 고려장은 저만의 아지트로 삼기에 충분했습니다.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 탑은 통일신라 후기 모델이라 신장들의 모습을 강조한 양식이라는 것, 고려장이라고 불리던 석실은 고려시대 지방 귀족들의 무덤이라는 것. 하지만 그때는 그저 호기심 많은 아이의 놀이터일 뿐이었죠. 심심할 때마다 찾아가 석탑에 새겨진 사천왕상을 부화로 삼아 놀았고 고려장의 석실은 내 보물들을 숨겨두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팔베개를 베고 막 잠이 들 무렵 TV에서 좀 무섭다 싶은 영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고 늘 중절모만 쓰고 다니는 미국 아저씨가 뱀 무더기를 지나 성게를 꺼내는 장면에서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급기야 성게의 뚜껑을 열 때쯤 제 입은 떡 벌어져 침이 흐를 지경이었습니다. 옆에서 웃으시며 절 보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저 아저씨는 너처럼 탑이나 고분들을 좋아해서 그런 걸 연구하고 그 안에 숨겨진 많은 이야기를 찾아내는 사람이란다. 그게 바로 고고학자라는 거야. 순간 머릿속에서 꽈광 하는 효과음이 울렸습니다. 인디아나 은식이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역사책과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을 좔좔 외우고 다녔고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 역사 유물들의 토대가 되었던 불교 이론과 주역에 미쳐 있다가 급기야는 야사로만 취급받던 비공인 역사서 한단고기 같은 책까지 구해다 보게 되었으며 대학에서는 고고학을 전공으로 삼지 못한 괴로움을 풀고자 창녕이나 경주로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 혼자 땅을 파며 토기 조각 하나 부여잡고 흐뭇해하는 녀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도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빙자한 답사 여행이 주를 이뤘습니다. 물론 그녀는 쇼핑이나 놀이공원 한번 제대로 같이 해주지 않는 저를 떠나버렸고요. 지금은 그저 고고학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먹고 살지만 그 열정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알뜰살뜰 적금 부어서 세계의 고고학적 유물들을 기필코 모두 둘러보고 숨겨진 비밀들을 풀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중얼거립니다. 기다려라 쿠스코. 내가 간다 마추픽추. 오늘도 잘 있었니 나츠카? 시절 이야기입니다. 토기 조각이나 주우러 다니고 전공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책들이나 뒤적거리는 생활을 즐기던 나는 그날 친한 선배랑 술을 마시고 있었죠. 선배는 막 들어온 호출기 음성 메시지를 확인한 후 제게 묻습니다. 야, 너 쌈 잘하냐?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약한 여자들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나쁜 놈들이 있다면 어쩔래? 어쩌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내 머리가 깨지더라도 그 여자들 편에서 싸워야죠. 좋았어. 따라와. 그리고 선배가 저를 급하게 데려간 곳은 어느 병원 노조의 파업 현장이었습니다. 이미 한바탕 구사대가 휩쓸고 지나갔는지 여기저기 맞아서 쓰러진 노조원들의 울부짖음으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병원 노조의 특성상 조합원들의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그들에게 자행된 일방적인 폭력을 목격한 순간 제가 받은 충격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업이고 뭐고 다 제쳐둔 채 보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정작 힘든 건 자신들인데도 우리더러 수고한다며 시퍼렇게 멍든 얼굴로 웃어주던 노조원 누나들. 그 표정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파업은 사측의 압력에 의해 결국 흐지부지 협상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의 아픔으로 인해 그렇게 서럽게 울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우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선배는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영화나 한 편 봐라. 그거라도 보면 네 복잡한 머릿속이 정리가 될 거다. 선배가 권한 영화는 파워 오브 원. 자취방으로 돌아와 캔맥주로 홀짝이며 본 영화는 또다시 절 울게 만들었습니다. 영화의 말미에 나오던 흑인들의 합창은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중에 내 자식이 아버지는 뭘 했길래 아직도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최소한 대답할 말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박은식 씨의 내일기장 속의 영화 봤습니다. 박은식 씨, 남자 정우님이네요. 네, 자, 인디아나 존스를 보고 꿈을 꾸셨다고 하셨죠? 인디아나 존스 중에서 존 윌리엄스의 The Raiders March 들어봤고요. 파워 오브 원 중에서 한스 짐머와 레보엠의 Southland Concerto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일기장을 볼 게 너무 많아서요. 긴 말을 못 붙이겠네요. 바로 그 다음 일기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천 계양구의 최연욱 씨. 줄거리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비정전이라는 영화는 줄거리보다 인물의 성격, 그 내면을 이해한다면, 느낀다면 90%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 시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항상 떠나려고만 했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랬습니다. 아비정전을 보면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유학을 가버렸습니다. 아비는 첫째입니다. 그것도 발 없는 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들, 수리진, 루루, 그리고 계모의 곁을 떠나려고만 합니다. 그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아비는 동정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무심해 보이는 그도 수리진과의 일분을 기억하고 있었죠. 이것은 어쩌면 그가 수리진을 더 사랑했음을 보여줍니다. 아기 때 생모에게 버려진 그는 누구보다도 버림받는 슬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여자들을 쉽게 버리는 것도 더 큰 슬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이 더 큰 상처를 만드는 법이니까요. 그는 늘 자신이 철새라고 곧 떠날 테니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말처럼 감정은 쉽지 않죠. 게다가 그의 연약한 눈빛은 그의 말과는 반대로 사랑해달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도 그랬습니다. 그가 떠난 뒤 한참 동안 방황하다가 이 영화를 보고서야 겨우 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인천 계양구 용종동의 최연욱 씨, 최연욱 씨의 일기장 속의 영화 아비정전 중에서 Los Indios Tabajaras의 Always in My Heart 들어봤어요. 최연욱 씨가 수리진이신가요? 글쎄요, 적어도 하나는 그분이 영원히 최연욱 씨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네요. 시간이 없어요. 대전동구 자양동의 이경환 씨 듣고 계세요. 일기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32살이다. 그리고 노처녀다. 우리 삶에는 때로 전환점들이 있다. 내 나이의 여자들에게 그 전환점은 쉽게 결혼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내 인생의 전환점은 20대 후반 한국을 떠났던 2년의 시간이었다. 난 그 2년 동안 많이 느끼며 부서지며 그리고 인간이 되었다. 처음 낯선 곳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호기심의 대상이었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자 정말로 외로웠다. 그때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 본 비디오가 바로 캐스트어웨이였다. 한국에서 봤다면 그냥 단순한 모험물로 여겨졌겠지만 그 당시 나와 동료들에게는 남다른 공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우린 모두 한 장면에서 술렁거렸고 그리고 울었다. 바로 탐행크스가 배구공에게 이름을 붙이고 말을 거는 장면. 여기저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나도 저러는데, 나도 벽 보고 얘기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내 한국말을 들어주는 대상은 내 집 앞 야자수였고 내 방의 벽, 의자, 책상이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음을 난 참 늦게 깨달았다. 나는 32살이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무직이 되었다. 훌쩍 떠나가서 살았던 그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고 이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며 스스로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 이경화 씨의 일기장에서 만난 캐스트어웨이, 알란 실베스트리의 영화음악 앤드 크레딧과 함께 오늘 인사드려야겠네요. 여러분 일기장 영화와 영화음악으로 계속 채워나가세요. 보세요. 영화 속에 전부 여러분이 들어있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건강한 라디오, 여러분의 문화방송입니다.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대우증권 대표 기업지수 KLCI. 이제 투자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대우증권. 대우증권 대표 기업지수 KLCI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